경야는 최고령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 전쟁 노병들은 불굴의 조국 수호 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 선배들이다를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4돌째 즈음에서 러시아 부스코바야 폴리그라피아 출판사에서 발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노작 발행식이 출판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